우리당의 인민사랑이 조나위복의 기적으로 사회주의 선경이 펼쳐지는 조국의 북변 땅에 끝없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한북도 북부 피해 지역 인민들이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종이 어린 담요와 서못, 잠바, 당가류를 비롯한 언유, 식료품들을 받아 안았으며 학교들에는 선풍금들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운동 측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옥백미를 비롯한 수많은 식료품과 생활용품, 교복, 학용품 등을 보내주셨습니다.